시부 베이베 마음에 키만 컷 나를 방향 1등 베이베 바라서 신상도 복돌 돌아다니다 보면 바라실 후배들 인사도 이젠 쇼 알 것 같아 리허설도 능숙하게 이런 후배로 생기고 이젠 좀 나도 나가는 것 같아 oh shit 근데 눈앞에 오른 여차 선배들 안녕하세요 그제야 느끼지 아직 멀기만한 현주를 대신 선생님들은 작년까진 부담 안 져 고1 학년 신이라며 괜찮다며 나를 안 쳐놓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몇 가지 덕으로 알려주지 선입견 다풀 이중 다내 역사 그리고 뭔가 쉽 상생된 여 수능이 있나요 1등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 그런 것도 조금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하고 대로 할게 날 좀 내버려 Work it out, work it out 걸리면 스타운 보지 않을 걸린 대로 막 나갈 것 해강경 뒷골 내를 내버려 출발 돌 돌이켜보면 완전